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가 족도기내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하고 이 나라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서 19일 비행기로 수도 말라보에 도착했습니다. 수행원들이 함께 도착했습니다. 김용남 동지를 비센테 이아테 또미 종부수상, 부수상들, 국방상, 안전상을 비롯한 족도기내공화국의 고위 인사들과 이 나라 조제 우리나라 림시대리대사가 맞이했습니다.